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지도하신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위원석회의 69돌세 즈마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서기국 국장 겸 의장 박명철이 19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해방 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국토양단 음모와 괴뢰정권 조작을 통한 영구분열 책동의 위험성을 꿰뚫어보시고 나라의 분열을 막기 위해 전민족적인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적 발기는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으며 주최 37, 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95명이 참가한 폭넓은 민족 대회합인 남북연석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담화는 지적했습니다. 담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진행된 남북연석회의는 온 민족을 동일 애국의 기치 아래 굳게 묶고 세운 역사적인 대회합이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 노선과 민족 대단결 사상에 빛나는 결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 대단함의 사상과 업적은 오늘 조국 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에 의해 그대로 이어지며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고 담화는 지적했습니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애국애족의 뜻과 통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기어이 실현함으로써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